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이제 암몬 자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암몬 자손들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아들들이 없느냐? 이스라엘이 상속자가 없느냐? 왜 말감이 갓을 차지했느냐? 왜 그의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살고 있느냐? 자,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암몬에 대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암몬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암몬 또한 롯의 딸들 중에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낳은 자손의 후손들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스라엘과 친척인 셈이죠.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왜 말감이 갓을 차지했느냐? 왜 암몬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인 갓에 살고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들에게 갑자기 아들과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족속들은 너희가 전쟁을 해서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고 쫓아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는데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괴롭히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장 19절 말씀. 암몬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이니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그곳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암몬 자손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입니다. 사실 암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친구와 같이 귀히 여기셨고 그의 계획을 하나도 숨김이 없으셨고 아브라함의 간구를 통하여 롯의 가족들을 구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게다가 육체적으로도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덕분에 암몬 자손들이 멸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배신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암몬 자손들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친척이 공격을 당했는데 땅을 빼앗아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만약에 물려줄 재산이 그 재산을 물려준 아들이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유산을 물려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없느냐 그리고 상속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아들도 아니고 상속자가 아닌 게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이 있는 모압 자손들이 물려받을 자손이 있는 이스라엘의 땅을 불법으로 빼앗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던 신이었던 말감이 그 땅을 차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감이라는 신은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몰렉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어제 설명드렸듯이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그모스 신과 같은 신입니다. 같은 신인데 그냥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만 다를 뿐인 것입니다. 이 신이 죽음의 신입니다.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신을 섬길 때에 상처를 내서 피를 내고 심지어 자식들을 태워서 죽여서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에게 풍요로움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악한 것이죠. 인류를 사랑하시며 자녀들을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업으로 받은 그 땅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고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미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이 살 좋은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고 계십니다. 어제 설명드린 모압과 같이 암몬 자손들의 땅도 비슷한 지형입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굉장히 살기가 좋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닌데 동편은 살기가 좋습니다. 비도 많이 내리고 또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은 다 계곡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거의 그냥 정말 도시가 이렇게 딱 있고 고산지대에 그 주변은 다 그냥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적군들이 와도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로마나 이런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러한 지형들을 공격해서 차지할 때 오랜 시간이 걸렸고 심지어 로마는 그런 지형들을 차지하기가 어려워서 흙을 가져다가 산을 쌓아가지고 넘어 들어가서 공격하기까지 했던 그런 역사의 기록들도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만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을 주신 것입니다. 고산지대고 적군의 보호로도 받을 수 있고 뭐 먹을 것 마실 것 풍부하고 그렇게 좋은 곳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들이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암몬 자손들의 라빠에 전쟁 소리가 들리게 할 날들이 오고 있다. 그곳이 폐허더미가 될 것이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자기를 몰아냈던 사람들을 몰아낼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수도인데 무슨 별명이 있냐면 물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산지대라서 사실 물을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곳에서 얍복강이 시작되는 샘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물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당시는 뭐 아시다시피 뭐 물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주변은 다 계곡이고 고산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물이 나오니까 얼마든지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적군이 사라질 수 있는 곳입니다. 라빠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편지를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던 곳입니다. 일부러 라빠 성벽 바로 밑에까지 계속 가게 시켜서 결국은 그곳에서 죽게 만들었던 곳입니다. 자신의 것이 이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아내들과 첩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취하려 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끼고 맑은 날에서 서로가 보입니다. 자신의 땅이 훨씬 좋은데 괜히 그 땅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좋은 곳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보다 좋은 땅도 아닌데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암몬 자손들도 만족하지 못하는 더 가지려는 죄를 저질렀고 다윗도 동일하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가지려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이 이제 폐허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헤스보나 통곡하라 이는 아이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으라 굵은 베옷을 입고 애곡하라 성벽 안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라 말감이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관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이다. 헤스본도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모세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우리가 우물도 마시지 않고 먹을 것도 건들지 않고 오로지 왕의 대로 큰 길로만 그냥 딱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래갖고 지나가는데 다 지나간 후에 헤스본 왕이 배신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똑같죠?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가지고 싶어서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가진 것을 보고 또 빼앗고 싶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하십니다. 대패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아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경고하고 계신데 아이성도 마찬가지죠. 아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성벽 앞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들이 자만하여서 훨씬 더 작은 아이성 앞에서 무너지게 된 이유가 바로 교만과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탐심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너에게 베푼 은혜에 만족하라. 네가 가진 것에 자족하라. 라고 암몬 자손들에게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경고일 것 같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온갖 죄악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죄악이 우리 가운데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상을 더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만큼 있는데 저기 이웃 나라들 보니까 우상을 섬겨서 저만큼 더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점점 더 욕심이 끝이 없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욕심을 부렸지만 결국 그들은 망하고 애통하게 되고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신과 제사장들과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들조차 다 함께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내가 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내 흐르는 골짜기를 왜 내가 자랑하느냐 타락한 딸아 너는 내 재산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공격하겠는가 라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살기 좋은 환경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을 의지하고 자랑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들을 타락한 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롯의 가족들이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심지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멸망당하고 있는 성에 가질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곳을 바라보았던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무서운 적들을 데려다가 너를 칠 것이다. 너희가 쫓겨날 것이고 도망자들을 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암몬 자손들이 아주 자신에 차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살았던 이 라빠 성은 해발 900m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해발 800m의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이 계곡이에요. 그래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데 라빠 성은 더 어마어마합니다. 해발 900m에 있고 굉장히 또 깎아지르는 절벽 계곡이 주변에 있고 심지어 물도 풍부하게 있는 곳입니다. 골짜기에 또 물이 빠르게 흐르는 곳입니다. 성 안에는 물과 먹을 것이 풍부했고 모아놓은 돈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만한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개인적으로 이 암몬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미국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경각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교만하면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교만을 위해서 정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들의 교만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적을 데려와서 그 성이 무너지고 암몬 자손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동일하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6절 말씀. 그러나 그 후에 암몬 자손들의 포로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교만과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이냐? 우리는 나중에도 한 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교만에 대한 정의를 바로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은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향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정말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들 무엇일까요? 찬양했듯이 성령의 충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당장 통장의 잔고, 페이먼트, 혹은 뭐 자녀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물론 건강도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도 간구해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다른 것들에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나의 필요가 어떤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겸손해지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또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되고 공급받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점점 더 강렬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곧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곧 교만인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겸손의 개념과는 달라요. 나에게 주신 것 갖고 그냥 만족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경건과 거룩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과 너무나 잘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는 그가 육체적으로 가장 심각한 필요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목숨을 구걸하며 도망다닐 때였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왜?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지 못하면 이 미국도 암몬과 같이 무너지는 것이 순식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자꾸 경제적인 풍요를 바라보고 그것을 회복하기 원하고 그러나 제가 볼 때에 세상이 볼 때에 미국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이 또한 우리가 살았던 환경이 이렇게 편안하고 좋지 않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 미국에 살면서 그 미국의 교만에 빠져들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풍요로운 생활 가운데 젖어서 암몬 자손들과 같이 교만에 빠졌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이라는 죄악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영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겸손케 하사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을 깨워주시옵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고 이제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사 내가 부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경고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벌거벗었도다.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도다. 고백하시는 우리를 향해 경고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깨어 일어나기 원합니다. 세상의 부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경건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함께 이제 기도 각자 기도하실 텐데 내일 예배와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선포한 이후로 영적인 전쟁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또 지난 수요일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해서 은혜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